남조선에서의 보도들에 의하면 미제 호전광들이 20일 B-1B 핵전략 폭격기 두 대를 남조선 상공에 긴급 출격시켜 핵선제 공격 훈련에 광분했습니다. 한편 미제 호전광들이 남선 괴뢰군과 지난 조선 전쟁의 주전국가 군대로 기어들었던 카나다 해군을 끌어들여 23일부터 25일까지 제주도 주변 해역에서 유사시 우리에 대한 해상 봉쇄와 공격작전 능력을 높이기 위한 연합해상훈련을 감행하려 하고 있습니다.